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짜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뜨겁게 안녕. 날씨는 맑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사실 오늘은 조금 아쉬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을 열었던 날짜기와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순간이거든요. 여기저기 손때가 묻고 구겨진 모습을 보니까 꽤나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서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요. 하지만 이대로 울적하게 날짜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순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날짜기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오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계절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원더걸스의 Be My Baby.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했지만 사실 저는 모든 계절을 각각 다른 이유로 애정합니다. 봄은 모든 여정의 시작과도 같은 느낌이라서 항상 설레는 기분이거든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로운 공간까지. 아 물론 다양한 시작이 조금은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의 즐거움은 꽤나 크답니다. 아, 물론 따뜻한 날씨와 예쁜 꽃도 봄을 사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음은 여름이죠. 사실 저는 더위를 정말 많이 타는 편이라서 소위 말해 관념적인 여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내리쬐는 햇살, 사방에 울리는 매미소리, 온통 파랗게 변한 세상 같은 거요. 소설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라고요? 그게 바로 여름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건 쉽지 않지만 여름은 그걸 해내니까요. 저도 언젠가는 꼭 무더운 여름을 배경으로 청춘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네요. 토이의 뜨거운 안녕. 가을이라. 가을은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저를 기분 좋게 합니다. 선선한 밤에 한강을 바라보며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도, 낙엽을 밟으며 붉게 변한 주변을 구경하는 것도 정말 행복하거든요. 혹시 서울숲 끝자락에 있는 성수우 구름다리라고 아시나요? 그 밑에 한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데크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곳인지 항상 한적해서 좋더라고요. 가을밤에 그 데크에 앉아 반짝거리는 야경을 바라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여러분께만 몰래 알려드리는 장소니까 날이 풀리면 꼭 한번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계절인 겨울입니다. 저는 추위를 잘 타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옷을 두껍게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겨울에도 외투를 잘 걸치지 않는데요. 물론 밖에서도 따뜻하게 다니면 좋겠지만 그냥 그 추위를 즐기는 쪽을 택하곤 합니다. 차가운 공기를 크게 한숨 들이켜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회색의 분위기와 왠지 모르게 쓸쓸한 기분도 마냥 좋게 다가와서 저는 굳이 고르자면 사계절 중에서 겨울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철의 원더풀 라디오.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가장 사랑하시나요? 각자 좋아하는 계절도 좋아하는 이유도 다르겠지만 좋아하는 계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계절을 기다리며 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정말 날짜기와 이별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그동안 저와 함께 이 빈 페이지들을 추억으로 꽉꽉 채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단 한 줄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제 기억 속에 담아놓을 테니까 가끔 날짜기가 그리워지시면 찾아오세요.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배윤, 음향은 윤리경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김유진 드림. 유비에스.